주체 106 2017년 설명절을 맞으며 러시아 연당 연해변강 거려인 통일연합회, 연해변강 조선인 민족문화자치회 등 동포 조직들이 1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아르츠옴시와 우스리스쿠시, 나우드카시, 바르치잔스쿠시에서 축하 모임들을 진행했습니다. 모임들에는 러시아 연해변강의 동포 조직 책임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동포들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 성원들, 러시아 외무성 대표, 연해변강 행정부와 립법회의 인사들이 모임들에 초대됐습니다. 모임들에서 발언자들은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역사적인 7.4공동 성명 발표 45돌과 14선언 발표 10돌씨 되는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이뤄나갈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예술 공연이 있었습니다.